잊지 못해 너를 있잖아. 아직도 눈물 흘리며 널 생각해. 늘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린 건 미안해. 나만 원한다고 했잖아. 그렇게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지워지는 게 난 싫어. 어떻게든 다시 돌아. 모든 걸 말할 수 없잖아.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좀 들어봐.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화만 내서 더 미안해.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.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.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안 돼. 멀어지지 마. 제발 제발 제발.